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일에 하원 성당에서 또 한인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초대해 주신 하원 성당 준윤 신부님, 허웅 신부님과 노호 신부님께, 노상민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또 바이오원쇼에서 이준하 신부님과 또 변윤철 신부님께서 와주시고 기쁨에 기쁨을 더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서범식 때 참여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이 미사를 부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복음에서 나오듯이 많은 분들이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하느님 상이 우리의 부모상과 부모님 상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마치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의 하느님으로 느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좋은 일을 해야만 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거나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주일에 미사를 빠지면 나를 심판할 것처럼 나를 혼날 것처럼 그러한 무서운 하느님 아버지로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가장 그 하느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 이야기가, 비유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먹고 마시고 날려버리고 그리고 허튼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쓴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군말 없이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큰 잔치를 벌이죠. 오늘 복음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은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 아주 힘겹고 어려운 여정을 하고 아마도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 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 양을 찾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식구들과 친척과 이웃을 다 부르죠.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제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되게 역설적인 건데 큰 잔치를 벌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유목민들이 식사를 해야죠. 또 한 마리 잡겠죠.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았지만 한 마리가 또 희생되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하시길래 그 목자가 그렇게 힘겹게 그 양을 찾았을까? 아마도 몽골에서는 설날 때 오트라고 해서 한 마리를 잡거든요. 아마 그 오트 위한 한 마리였는데 마침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여인이 은전 열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연세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어디다 넣은지 기억 못하시고 샅샅이 다 뒤지고 집을 다 뒤져봤는데 마침내 하루 종일 찾다가 그 은전 한 잎을 얻습니다. 찾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또 이 여인도 이웃을 부릅니다.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죠. 그냥 잔치를 벌이면 또 소주 한 잔도 해야 되고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은전 열잎에서 아마 낯선 잎은 다 나가지 않았을까. 은전 한 잎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은전 낯선 잎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또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큰 아들이 많이 질투하고 화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 재산의 절반, 곧 50%를 다 낭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몫이죠? 다 큰 아들 거, 50%.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나의 50%도 먹겠다는 이야기를 들렸으니 이제 큰 아들이 질투하고 화나지 않았나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 첫 두 개의 이야기에서는 주인만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그냥 그 돼지 농장 가가지고 너는 왜 여기 있냐 뭐 달아오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서 땡겨서 그 아들을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회개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본인한테 얼마나 소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상실감도 커지고 그리고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도 커지고 되찾았을 때의 기쁨도 커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본인한테 소중하고 값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세 두 주인과 아버지는 그 목자가 양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그 양이 얼마나 살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점들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양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그 은전이 그냥 단순히 은전이 아니라 아마 알마스 아니면 브릴리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금전이었다는 거 이야기가 없고 그냥 단순한 열잎 중에 한 가지 그냥 은전이었지만 그냥 그 은전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세 번째에서도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더 사랑했다. 아니면 그 작은 아들이 원래 되게 착하고 좋고 성격 좋고 되게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한 그런 장점들을 여기다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한 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분은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께는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하고 다른 것과 비길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어떤 값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떤 큰 돈으로 재산으로 살 수 없는 하나뿐인 그러한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착하를 했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악행과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2000년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힘겹고 힘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이 잃어버린 아들처럼 그냥 돼지 농장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매 순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느님 아버지, 이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의 그 행실과 외모와 다른 것들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합시다.